진 데려다 놓은건가요 사랑이 아파하네요 너무 빠르거나 늦나 봐요 피해 갈 수도 없지만 받아들일 수도 없기에 가슴 속에 터질 것 같은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명 사랑하니까 정말 소중하니까 그대 향한 세상 가장 먼 길을 택해줘 나를 기다려줘요 부디 잊지 말아요 내가 가고 있어요 믿어줘요